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영원한 승리의 727이 24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연을 리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청년동맹의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관람했습니다. 합창 김정은 장군께 영광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설화와 혼성중창 727 행진곡, 무용 샘물토에서 남송 사중창, 근위부대 자랑가, 여성독창,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